모두 털고 어깨를 펴고 이젠 앞으로 나와 안 나오면 쳐들어가 눈 뜨고 여기를 봐 아랫배 힘주고 함성 일발 장전 함성과 함께 파도타기 시작 두 발을 들고